띄워 봤나 그건 너를 위한 나의 팁이다 디디다 그대 작은 손에 내가 나를 키워주고 싶다 신내라 언제까지 내려날 수 있나 나를 위해 도망가려 하면 할수록 언제나 너의 뒤를 스쳐가는 시선 느껴라 내가 쓰는 샴푸를 나는 알 즐겨 참는 줄이 어딘지도 몰라 멀리 가지만 넌 혼자가 Check it out, it's going down.